남조선 경향신문이 3일 박 대통령 방탄 개각 즉각 처리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박근혜가 국무총리를 새로 지명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이해시키려 하고 있지만 야당은 모두 한 목소리로 개각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조차 일방적 개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남조선신문 한겨레도 박근혜의 괴뢰 국무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 한편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대변인이 이를 무당 정치를 한 박근혜를 민중의 심판대에 세우자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.